걱정은 하지만 난 이미 이별을 예감했으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 너의 생각에 잠겨 잠이 들 때까지 너를 생각해 풀고 있지 않은지 잘 살고 있는지 지금도 너의 생각에 잠 못 들지만 그 비 내리는 이 거리 넌 기억하는지 비가 오면 난 항상 이 거리 줄 거야